안녕하세요. 빅뱅의 딜라이과 지드래곤입니다. 일본에 계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드디어 저희 첫 번째 절규 앨범이 절규 앨범이요? 네, 정규 앨범이 일본에 발매됩니다. 이야, 야, 이거 뭐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야, 드디어 이제 10월 28일부터 네. 오사카를 시작으로 일본 투어를 시작하게 됐네요. 아, 너무 기쁜데요? 아, 저 역시 일본 팬분들에게 막 다시 볼 생각에 굉장히 지금 이렇게 흥분돼요. 아우. 이번에 또 오사카 나고야 막과리 메스에 가게 됐는데요. 이야. 여러분 모두 그곳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이 호흡할 수 있어서 좀 좋겠네요. 네, 아, 저도 너무 좋겠네요.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 일본 정규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조금만 하죠. 네, 저 같은 경우 이제 처음 한정 수련회 한해 네. DVD가 동봉된 스페셜 에디션으로 만들어진다는 소식이 있어요. 와. 동봉의 뜻을 아십니까? 같이 이렇게 포장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희 앨범과 1인가요? 네, 앨범과 DVD가 같이 이렇게 알차다. 이야, 알차 정말 알차입니다. 알차. 그리고 우리 하루하루 뮤직비디오 촬영 때 이야기 하나 해주시죠. 에피소드요. 하루하루 때 또 이렇게 박민영 씨가 함께 네. 하게 됐는데 실물이 네.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야, 네. 승리군이 네. 많이 이렇게 좀 각 잡는다고 그러시고 그 말만 네. 남기시고 가셨어요. 아, 그러세요. 아, 네. 좀 아름다우셨죠. 다음에 뵙는다면 승리군의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고. 그래도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승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네. 이제 격투신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승현이 형이 이제 타평이 싸우는 걸 승리가 네. 막았어야 되는데 이제 너무 타평이 이제 격하게 싸우다 네. 보니까 무서워서 네. 몸만 다가서고 얼굴은 쪼만치 이렇게 갔다. 그렇죠. 승리군은 또 애기라 아직 네. 싸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쵸. 우리 애기. 아우. 애기야. 승리 정말 귀여워요. 일본 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희 첫 번째 정규 앨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곧 있을 스탠드업 투어에서도 여러분을 꼭 만나 뵙고 싶고 많이 들어오셔서 저희 무대에 큰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네, 그리고 자주 찾아뵙진 못했지만 일본 팬분들께서 정말 주시는 사랑이 점점 커져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아,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첫 번째 정규 앨범과 스탠드업 투어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딜라이과 지혜드래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